귀여워,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아, 와 진짜 귀여워. 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.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, 둘도 없는 파트너야. 그래 그래 맞아,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와, 좋은 잘해. 파트너야. 얼마나 기다리고, 기다리고 기다렸어,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. 우리가 만난 거야.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,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,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,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. 야, 잘하네.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. Come on. 파트너야,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, 둘도 없는 파트너야. 그래 그래 맞아,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.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,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, 만난 거야.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,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,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.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을 뛰네.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더 이상 어떻게 좋아. 그대 그래 그래 맞아,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. 그래 그래 맞아,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.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.